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노동신문은 28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극악한 특등 대결광 현대판 매국 역적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를 게재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박근혜의 입이야말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첫 번째 화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우리 핵 억제력의 사명은 미국에 가증되는 핵 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을 집어삼키려는 날강도 미제의 존재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며 미국에 추종하여 민족의 수치와 비극만을 초래하는 박근혜와 같은 현대판 4대 매국노들을 영원히 매장해버리는 데 있다. 우리의 인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 중심의 주체 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참된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람으로 살기를 그만둔 지 오랜 인간 쓰레기들인 탈북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을 끼고 그 무엇을 성취해보려고 어리석게 돌아칠수록 자신이 악취만 풍기는 추물로 되어 온 결례와 민족의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자 해도 민족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고자 해도 박근혜와 같은 역적 무리들을 단호히 청산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얻은 결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박근혜의 반통일 대결 망동은 온 결례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해 질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5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용 총화에 대하여 둘째, 조직 문제가 의안으로 결정됐습니다. 통신은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대하여를 채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채용의 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장정남 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며 김정은 동지의 제의에 따라 황병서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영철 대의원, 이병철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 노름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남조선 괴뢰회당은 21일 악질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인간 쓰레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 노름을 강행하였다며 인천에서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고 우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그 지척에서 감행된 이번 삐라살포 노름을 통하여 괴뢰회당이야말로 대결의 환장이 되어 국제체육경기대회도 그에 참가한 동족의 성의도 안중에 없고 이번 경기대회에서 끌어넘치는 화해와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천하무례한 불안당이라는 것이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규탄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는 국제법의 전쟁행위로 공인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된 우리의 징벌 조치는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단행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4일 미국의 남조선 강점은 백해 무익하다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논평에서는 우리의 위협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우리를 걸고 미군을 남조선에 영원히 못 박아두려는 교활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조선반도를 틀어지는 것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며 나아가서 세계 집회를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사시 남조선 강점, 미군 전멸이라는 치욕을 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침략 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6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자주통일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선 온 결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14선언이 계속 이행되었더라면 6.15 통일시대는 참으로 눈부신 전진을 이룩하였을 것이며 조국 통일 위협의 완성은 결의의 눈앞에 낙관적인 현실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이행을 통하여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낙관을 가지게 되었다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 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되고 민족 공조의 장이 펼쳐진 것은 북남 선언들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이행이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 개선의 길이라면 선언들에 대한 부정은 불신이고 대결이며 북남 관계 파국이라며 북남 선언들을 이행하는가 거부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대결을 추구하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가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165일째이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아직 10명의 실종자에 대한 동절기 추가 수색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사가 권한을 갖고 충분한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조사, 수사, 기소가 확보돼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락을 따지지 말고 이 같은 원칙에 부합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을지로와 종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청운동 사무소 유가족 농성장에서 시민과 유가족이 만나는 국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7일 전농과 전현농 등 농민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쌀 전면 개방 방지, WTO 통보 중단,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민 3천여 명은 식량 주권 기반이 무너져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고 쌀 지급률도 80%대로 떨어졌다며 대책 없이 빼앗기고 있는 식량 주권 앞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쌀 전면 개방을 위해 WTO 513% 고율 관세와 통보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쌀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실현에 나서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정부는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원안대로 복원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진호 위원장 등 집행부 20명은 삭발로 투쟁의 결의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이버상 유포사범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담팀을 꾸려 공개적인 사이버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기본 방향으로 악의적 유포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엄단을 제시하고 포털사이트 등 공개 공간에 대한 상시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즉시적인 게시물 삭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이러한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아니면 말고식 폭력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한 것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한마디로 공안통치에 이은 사이버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마저 무시하면서 오직 정권 안보에만 골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거리에서든 사이버상에서든 결국 이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민주주의라고 경고했습니다. 33년 만에 불임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 진보당 등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대한민국 역사를 정방향으로 한 걸음 더 전진시킨 것이며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불임 사건 피해자 13명의 재심 청구도 하루빨리 이루어져 명예회복을 하길 바란다고 표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국가가 무고한 국민들에게 죄를 씌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26일 새누리당 의원 154명만 참석한 단독 국회가 열렸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원장은 여야는 세월호 법안 최종 합의를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 달라며 30일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사 일정 재조정 방침을 밝히고 개회 9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잡는 무거운 책임을 다 해내야 한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정의당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유가족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법은 집권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일절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끝으로 국제 브리핑입니다. 노동신문은 27일 스코틀랜드 주민투표를 둘러싸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결과를 가슴을 조이며 지켜본 것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경우 그것이 불씨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스파냐, 벨기에, 이탈리아 등 적지 않은 서유럽 나라들이 이번 투표 전 과정을 초조감을 가지고 주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리독립 기운이 활발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도 부유한 것이라 한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채무 위기로 자기들이 창조한 부를 빈곤한 지방에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독립 기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에서 심화되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첨예화된 사회정치적 모순의 반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 국제원자력기구 연례총회에서 이스라엘 핵무기 관련 아랍국들의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시리아 등 아랍 18개국이 추진한 결의안은 58대 45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핵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시설의 국제 감시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IS 세력 확산의 책임이 서방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서방이 중동,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지역에서 저지른 전략적 실수로 해당 지역이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들의 피난처로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일부 정보기관들이 미치광이들의 손에 칼을 쥐어줬다며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주요 6개국은 핵협상 마감 시한인 11월 24일을 앞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